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6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의 주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의력사의 모진 돌풍 속에서도 승리와 용강만을 알아세겨온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데 대해서와 조국통일 주체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두 책으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실험 김성동 측에서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유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용량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건 조국통일을 실현할 실제적 담당자,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민족 내부의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기중히 여기고 통일을 바라는 전체 민족 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일부 성원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만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민족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다같이 손잡고 단결해서 투쟁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고적적인 위협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으로 되는 건 우선 조국통일 위협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이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수성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민족 성원들의 자수성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 분열로 해서 너무도 오랜 세월 외세에게 자수성을 무참히 유린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양심들이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열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고 통일 위협의 지지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분열로 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순환자는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룰 전체로 갈망하는 당사자도 다름 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조국 통일이 우리 민족의 자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자주 위협인 것으로 해서 전체 조선민족은 이 투쟁의 주체로 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으로 되는 건 또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의 주체적 용량이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구원은 민족을 막론하고 민족 문제의 주인은 그 민족 자신이고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힘도 그 민족 자신에게 있습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직접적 담당자인 민족의 힘과 지혜를 대신할 그 어떤 다른 여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으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자기 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힘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현대사를 보아도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날뛰던 일제를 경멸소탕하고 나라의 해방을 일으켰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민족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일부 나라들에서 불공기가 내려질 때 단신으로 자주의 성세 사회주의 보루를 지켜냈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박차고 세계 재패를 꿈꾸는 패권주의자들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질 강국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용감하고 억센 인민이 다름 아닌 우리 인민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국 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으로 되는 건 또한 조국통일의 주체에는 조국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족 성원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조국 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 통일 위협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조국 통일의 주체에는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적 단합을 바라는 모든 민족 성원들이 포함됩니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에 있건 사회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 통일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현식이 조국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은 민족 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인 민족 공동의 합의들과 특히는 지난 4월에 채택 발표된 조선 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관점과 입장입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그 리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조국 통일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국 통일의 주체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 각이한 정치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조국 통일의 주체적 용량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용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용량, 해외 애국 용량이 속합니다. 조국 통일의 주체에서 가장 위력한 용량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용량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용량은 조국 통일을 가장 열렬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장 반세기 이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라에서 자주족 인민의 참된 삶을 누려왔고 민족의 존엄과 용렬을 생명으로 간직해온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반공화국 책동에 의해서 항시적으로 전쟁 위험이 떠돌고 있는 속에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 것을 강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령토의 국이나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령복, 장군복이 있는 민족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궁지를 높이 떨쳐온 우리 인민이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격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 일심 단결되어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용량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강력한 주체적 용량입니다. 령도자의 둘이의 사상과 뜻, 종과 우리로 굳게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 단결과 무직막강한 군사적 위력,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역량은 온 결의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고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위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조국 통일 위협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역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통일 애국 역량도 조국 통일의 주체의 주요한 구성 부분을 이룹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 식민지 통치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4대 매국적 행위를 매일 매시간 목격하고 분열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이를 천추로 갈망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애국 역량입니다. 자주시대의 고센 물결은 남적 땅에도 흘러들어 남선 인민들은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의 경랑 속에서 점차 자기 자신을 알게 됐고 조국 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깨닫고 반미투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남조선의 통일 역량에는 각계각층과 각이한 정치 세력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비록 집권 상층에 있건 군 장성이건 기업가이건 관계없이 북남 합의들을 적극 지지하고 오늘은 판문점 선언 관철에 나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조국 통일의 주체의 성원으로 됩니다. 해외 동포들도 조국 통일 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한 성원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외세에 의한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 남조선의 6대 괴뢰 정권의 매국 배적적인 정책에 의해서 운명의 난파선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해외 동포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 살건 해외 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그리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 동포들은 분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또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 통일애국운동에 광범위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통일의 주체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조선 민족의 녹슬 지니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깨하고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빌부터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국 통일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국 통일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협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이 주체적 역량인 것으로 해서 조국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역량, 해외 애국 역량이 속합니다. 이렇게 조국 통일 사상 이론에 의해서 조국 통일의 주체가 명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하나의 용량으로 조국통일 운동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의 주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